왜 이래 나도 바보 바보 바보 왜 그래 너만 바보 바보 바보 왜 전화 안 받아 왜 답장이 없어 왜 나를 힘들게만 하는데 너란 남자는 헤어져 헤어져 Oh you should be my lover lover lover